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세컨드폰을 개통하여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2024년 2월 27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전 사무총장은 2022년 1월 선관위 정보정책과장 A씨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공식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정책과 예산으로 개통되었으며 업무용 휴대전화 명목으로 처리되어 김전 사무총장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감사원이 적발한 비선 통화 의혹.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진행한 선관위 감사 과정에서 이 세컨드폰의 존재를 파악했다. 김전 사무총장은 2022년 3월 퇴직하면서도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선관위 예산으로 전화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다. 감사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김전 사무총장은 2023년 11월 중앙선관위에 이를 반납했으나 공장 초기화를 거쳐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다. 포렌식 분석 결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김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처음에는 A 과장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라며 해당 휴대전화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이후 정치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과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관용 물품 무단 반출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비선 소통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파문, 비선 정치 소통 의혹의 공정성 논란 확산. 김전 사무총장은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을 묻자 각양각색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퇴직하면서까지 휴대전화를 챙겨간 이유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짐을 싸서 포함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김전 사무총장이 퇴직 후에도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선관위가 대납해 주었으며 선관위가 휴대전화 반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감사원 측은 그가 퇴직 후에도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데이터가 삭제되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국회 업무가 많고 정치인들과 연락할 일이 많다.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기록을 남기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세컨드폰을 만들어 은밀하게 일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거짓말을 하고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더욱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선관위는 최근 채용 비리 및 부실 선거관리 논란으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우리는 가족회사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가 실시한 291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과 중간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가족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이를 위해 채용 공고 없이 내정자를 선정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위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관위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 전 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선관위의 인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비리 종합 세트 특별감사 및 국정조사 필요. 감사원의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준하는 특별감사관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선관위를 감사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의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특별감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불법 채용의 성질, 부정청탁의 온상이라고 지칭하며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모두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관이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찰위 위원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와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 결정 논란 가중.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당 측에서는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고 야당 측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소쿠리 투표함 논란, 가족 채용 비리, 그리고 이번 비선폰 사건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가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와 법원이 한 몸처럼 얽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 개혁 논의 본격화될 듯.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를 마피아 조직에 빗대며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감사를 회피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선관위가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여당은 선관위의 감찰 및 개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모든 선관위 비리에도 불구하고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당의 강경 대응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정치 세력과의 비밀폰까지 밝혀진 마당의 독립성을 위해서 선관위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보호하기 위해 선관위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며 비판했다. 추후 국정조사와 감사가 진행될 경우 김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 내역과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의 여러 비리들이 국민적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는 마당의 향후 정치적 공방에 주목된다. 네티즌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부패하고 비리를 일삼는다면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독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비리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정선거에 사용된 수상한 종이에 대해서 형상기억종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는 곳이 선관위라며 외부 해킹에 완전히 열려있던 선관위 서버만 보아도 경악할 노릇인데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부정선거는 없다는 말과 함께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았다. 이는 정부의 어둡고 어리석은 대중들을 선동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전략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